들어오느라 너 서슬퍼런 겨울 내 삭풍을 후려치는 참나무 가지들어 네 못된 사나운 힘 수그려 놓으리라.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조정건 시인의 산정묘지 연작시 중의 3편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인가요? 제가 이 시로 또 시작한 적이 있는데요. 바람이 조금만 매서워지면서 생각나는 그런 시입니다. 참 매섭게 들이닥치는 것 앞에 굽히지 않는 당당함. 나이가 몇이 되었든 간에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바로 젊은입니다. 대전 서구 내동의 양지연양 어머니랑 함께 잘 들으셨어요. 광주 웅진동 금성여고 생활관에서 이재희 양, 친구 신영이랑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김희연 양, 친구 지희와 또 서울 성북구 보문 3가에서 임희성 양은 소리가 좀 났네요. 친구 보윤이랑 오늘 시간 함께하고 싶다고 그렇게 전부 편지와 엽서 보내주셨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영화 사관과 신사 중에서 Of Where We Belong, 조 카커, 제니퍼 원즈의 음성이었습니다. 아, 정말 춥네요. 춥지 말라고 오늘 첫 시도 아주 힘차게 읽어드렸는데 그래도 추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겨울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런 매서운 바람이 불 때는 추우면서도 기분이 좋은데요. 대신에 코랑 눈이랑 온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하루 종일 좀 고생했습니다. 마침 하이텔로 이낙현 씨가 제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라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끓여주셨네요. 자, 그 커피 잘 마셨습니다. 비록 눈으로 마셨지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좀 따뜻한 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와 은행털이와 나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따뜻한 잔느의 테마를 골라봤습니다. 오빠랑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짝인 효진이, 또 옛날 짝인 주연이랑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성함이 어디 있나요? 서울 송파구 마천일동의 효진이. 네, 효진이 듣고 계세요. 띄워드릴게요. 잔느의 테마입니다.

울산의 강호 학생 좀 이 좀 코믹한 노래가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곡 제목은 Sad Movie지만요. 영등포구 물레동 2가의 김승현 씨 어떠셨어요? 우리 영화 음악 중에서 띄워드렸는데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중에서 슈 톰슨의 노래 Sad Movies였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더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래서 극장가는 그야말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작업 중인데요. 올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예년과는 좀 다르게 만만치 않은 한국 영화 두 편이 주목을 끌고 있어요. 그 중에 한 편인 마누라 죽이기. 이 영화는 강우석 감독의 장기인 코미디가 진하게 돼 있는 배어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요. 박중훈 씨와 최진실 씨가 부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그 노래를 들으신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서 또 함께 신혼부부로 출연했던 그 콤비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 거죠. 이 마누라 죽이기는 제목에서 한눈에 알 수 있듯이 남편이 마누라를 없애버리려는 해프닝을 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된 부부가 심각한 권태기에 빠져 있습니다. 영화 제작자인 남편은 자신이 만든 영화 여주인공과 그렇고 그런 사이고 또 기획자인 아내는 남편이 무능력하다는 노파심에 경제적 주도권과 함께 남편을 꼭 쥐고 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 강압적인 아내를 없애려고 청부살인업자를 부릅니다. 자, 이쯤 되면 그때부터 어떤 코미디들이 일어날지 짐작하시지요? 투캅스로 94년 한 해를 화려하게 보냈던 강우석 감독이 이 94년의 마무리를 또다시 화려하게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자, 또 한편의 한국 영화는요.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배창호 감독의 젊은 남자입니다. CF 모델로 성공하려는 한 젊은 남자의 향락적이고 비극적인 삶을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 모델 출신인 이정재 씨가 젊은 남자 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연기한 흔적이 역력해서 보는 사람이 참 기분 좋아집니다. 또 이 영화는 그 프랑스 노벨바그 영화 한 편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물론 테크닉 부분에서는 좀 많이 다르지만 이야기 구조가 장리 꼬다르 영화나 아니면 최근 헐리우드에서 강하게 유행하고 있는 그 X세대 영화 그런 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3년의 휴식 동안에 이 배창호 감독 영화 젊은 남자의 젊은 분위기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음악 한 곡 들어보죠. 이 젊은 남자 가운데서 마치 주제곡처럼 쓰인 곡인데요. 로이 오비슨의 In Dreams입니다. 주인공 이정재 씨가 이 곡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블루벨벳에서 데니스 호퍼가 이 곡 틀어놓고 아주 심각한 얼굴 표정으로 따라 부르던 그 괴기스러운 장면 기억나십니까? 이 두 영화의 두 장면 좋은 비교가 되고 있어요. A candy colored clown they call the Sandman tiptoes to my room every night just to sprinkle stardust and to whisper go to sleep everything is all right I close my eyes Then I drift away into the magic night. I softly say a silent prayer, like dreamers do. Then I fall asleep to dream my 하이텔의 박의병 씨, 윤종대 씨 신청곡 잘 들으셨습니까? 34번가의 기적 중에서 케니지가 연주했죠.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아주 달콤하네요. 그쵸? 자, 가장 크리스마스적인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봉되는 영화 중에서 34번가의 기적입니다. 이 존 휴즈 사단에서 제작한 영화인데요. 여러분께 시사회권들도 보내드렸는데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죠? 이 존 휴즈 하면은 나 홀로 집에 또 컬리수 이처럼 뭐 악동들이 주인공인 영화를 주로 제작해온 감독 겸 제작자인데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후배 감독들을 흥행감독으로 성공시켜준 그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감독이 나 홀로 집에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이고요. 자, 이 34번가의 기적은 레스 메이필드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그동안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영화사인 엠블린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스필버그가 만들어왔던 그 폴터가이스트나 인디아나 존스의 뒷얘기를 다룬 기록 영화를 주로 만들어왔었는데요. 또 91년에는 코폴라 감독의 작품인 지옥의 묵시록의 제작 뒷얘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Heart of Darkness 이 작품으로 유선방송 작품상, 편집상, 그리고 최우수 기록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34번가의 기적, 이 영화는 1947년에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죠. 리메이크작이에요. 재정난에 빠져있는 한 백화점이 그 타겟책으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클로스를 등장시키면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크리스 크링글이라는 이름의 산타 할아버지 덕분에 백화점의 재정난이 금방 해결되는데요. 이런 장르의 영화적 특성대로 그것을 음해하려는 나쁜 무리들에 의해서 산타클로스가 곤경에 빠집니다. 법정에서 산타클로스가 과연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시비가 가려지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예전에 북극을 탐사한 과학자의 증언에 의해서 산타클로스는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이 영화에서 그것을 뒤집어 엎는 그런 새로운 증거가 등장합니다. 자, 이 영화에서 판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어린 배우가 있는데요. 로빈 윌리엄스의 미세스 다우파이어에서 그 막내딸로 나왔던 그 귀여운 꼬마 마라 윌슨입니다. 이제까지 존 휴즈 사단에서 만들어 온 그 영화들에서 아이들, 이 꼬마들은 항상 악동이었죠. 거짓말 잘하고 말썽 일으키고 좀 귀엽긴 했어도 말이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의 어린이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술을 만드는 정직한 어른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물론 그 원작과 시나리오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여튼 좀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온 가족이 함께 보기에 참 좋은 영화지만 아주 어린 꼬마들, 그러니까 국민학교 저학년이 보기에는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영화라기보다는 어른을 위한 크리스마스 영화라고 부르는 게 더 어울리는 영화입니다. 하이텔의 김휘택 씨, 드디어 방학을 맞으시고 3학년 동기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캐롤을 듣고 싶다고 하셨죠? 대구 중구 동인 일가의 한순경 씨께도 함께 띄워드립니다. 역시 이 영화 34번가의 기적에 삽입된 곡인데요. 이번에는 레이첼스가 부릅니다.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You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Listen. He's making a list and he's checking it twice. He's gonna know who's been naughty or nice.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Now look here. He knows when you were sleeping and he knows when you awake. He knows if you've been good or bad, so you better be good for goodness sake. Girls and boys, you better watch out, and you better not cry. You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Oh, here he comes. Look at him. Yeah,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Into town now. All clear. Oh, look out there now. Right here. He knows if you were sleeping. Yes, he knows if you wake. He knows if you've been to the bed. So you better be good for goodness sake. Hey, hey,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You better not pout. I'm telling you why. Santa, the man's coming to town. Y'all hear me? Listen to me.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Y'all know better be good guys. You want to get what you want. Santa Claus says he's coming to town. Just one more time. Good night. 대구 수성구 파동의 서영무 씨 어떠셨어요? 기분이 막 좋아지지 않습니까? 저 얼마 전에 고속터미널 그 지하상가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물을 사러 갔었는데요. 계속 이 곡이 흘러나오더라고요.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레이 찰스의 노래 영화 34번가의 기적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개봉돼서요. 박스오피스 1, 2위를 다투는 영화 두 편이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편 소개해드릴게요. 한 편은 컴퓨터를 이용한 특수효과의 SF영화 스타게이트입니다. 그 불가사의한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해서 두 남자가 고대 인공유물의 신비를 풀어나갑니다. 네, 이 제목이 뜻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외계로 통하는 출입구를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인공 조형물을 이 영화 속에서는 이 스타게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스타게이트를 넘어들면서 지구의 정찰대와 외계의 악당이 지구를 담보로 한바탕 전쟁을 벌입니다. 약간 만화 같은 내용이죠. 제작은 예전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비롯한 오락 영화의 기재들과 함께 터미네이터, 에일리언 이런 흥행 대작을 만들어온 마리오 카사르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수효과 과정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어비스나 터미네이터2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하네요. 소위 몰핑 기법이라고 하죠. 제임스 스페이더, 커트 러셀, 그리고 크라잉 게임에서 그 여장 남자로 나왔던 제이 데이비슨이 함께 출연하고 있는데요. 제이 데이비슨의 얼굴이 이집트 왕 파라오의 얼굴로 바뀐 장면에서 바로 몰핑 기법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피라미드나 파라오 왕의 무덤 같은 그 신전들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돼서 환상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터미네이터2에서 보여줬던 그 특수효과들 이번에 스타게이트에서 또 다시 한번 그런 신화를 창조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자, 스타게이트의 오버처 들으면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영화 스타게이트의 오버처 서곡 들으셨습니다. 자, 현재 헐리우드에서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또 한편의 영화는 Dumb and Dumber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면 바보와 더 바보 정도가 되는데 우리 어느 영화 잡지를 보니까 영구와 맹구라고 의역을 해놨더라고요. 에이스 벤츄라나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는 짐 캐리식 영화를 창조하는 배우로 유명하게 된 그 짐 캐리가 주연입니다. 짐 캐리와 제프 대니얼이 누가 누구 더 바보인가 이렇게 경쟁을 벌이는 그런 코미디 영화예요. 친구 사이인 리무진 운전사 로이드와 트럭 운전사 해리는 실수를 저질러서 직장에서 해고당합니다. 이 두 사람은 로이드가 주운 돈가방을 열어서 흥청망청 쓰고 다니는데 사실 그 돈가방은 폭력 조직에게 가려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쫓고 쫓기는 사건이 벌어지고 또 그 와중에 로맨스도 생깁니다. 자, 이 영화의 그 뼈대를 본다면요. 한마디로 장르적인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짐 캐리라는 이 독특한 배우의 연기가 들어가서 코미디로서의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피터 페럴리 감독의 데뷔작인데요. 여기서 짐 캐리는 굉장히 바보 같은 모습으로 나오고요. 그 또 상고머리라고 하던가요? 눈썹까지 내려오는 버섯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또 옷은 몸에 꽉 끼는 양복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70년대의 복장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 짐 캐리가 영화 속에서 이소룡을 흉내내면서 악당들을 때려눕히는 장면이 아마 미국 관객들의 배를 주게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홍콩에서는 주성치가 이 이소룡의 모습 또 그가 출연했던 영화들을 단골로 패러디해오고 있는데 짐 캐리와 참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주성치 주연의 홍콩식 패러디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그다지 그 흥행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었는데 이 짐 캐리의 덤앤더머는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글쎄요. 이 미국에서의 반응과 한국에서의 반응은 어떻게 다를지 그게 궁금하네요. 자, 이 포레스트 검프와는 또 다른 바보들의 얘기, 바보라고 생각하시는 바보들을 요즘에 꿈꾸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이 영화 속에서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그룹 이름도 재밌어요. Dead Eye Dick. 이들이 부르는 노래 New Age Girl입니다. And too many moonlight kisses seem to cool in the warmth of the sun. When I kiss my heart, it will be completely, for 부산 북구 만덕일동의 류지혜 씨. 이 사랑 이야기도 괜찮지 않습니까?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중에서 When I Fall in Love, 셀레나 디옹, 클라이브 그리핀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이주연 양이 친구 효정이랑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고요. 또 대전 동구 용운동에서 한미종 씨, 대구 서구 중리동의 김영애 씨께도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의석군 하이텔에 또 달빛이 스며드는 밤 하시면서 분위기를 잡아주신 박정철씨, 이지윤씨 모두 잘 들으셨습니까? 경북 의성군 금성면에서 이영조씨, 글 시켜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오랜만에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두꺼비는 뱀에게 잡아먹히지만 그 몸속의 독으로 그 뱀을 죽인다는 얘기를 적어주시면서 어떤 사람이 죽음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도 결국은 다 후회도 뜻있는 그 일이 될 거라는 그런 글을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불이랑 타협하고 일상에 젖어 살지 말자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네요. 자, 오늘 헐리우드 영화 음악 CD는 대전 동구 삼성일동의 손효종 씨께 보내드립니다. 마지막 곡은요.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이동윤 씨, 또 경주 황성동에서 김정은 씨, 서울 관악구 신림 구동의 강효진 씨,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황주연 씨, 또 하이텔의 박형준 씨, 양현 씨, 이홍균 씨, 박철승 씨, 박원식 씨, 서동성 씨의 신청곡으로 띄워드릴게요. 여인의 향기 중에서 프랭크 슬레이드가 도나와 함께 춤을 추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 장면과 함께 흐르는 탱고 포르나 카베자로 오늘 문을 닫습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님 함께 인사드립니다. 감기 드시지 마시고요. 편한 밤 맞으십시오. 오구비 시스터 소프. It's amazing. Well, I'm in the amazing business. It is Ogilvy Sister Soap. My grandmother gave me 3 bars for Christmas. Oh, crazy about your grandmother. You know, I think she'd have liked Charlie, too. No paying attention to her. What's your name? Donna. Donna? I'm Frank. This here is... This is Charlie. Yeah, she likes you. Charlie's having a difficult weekend. He's going through a crisis. How does he look like he's holding up? Why, he looks fine to me. Oh, she does like each other. So, Donna, you tango? No, I wanted to learn once, but... But? But Michael didn't want to. Michael? The one you're waiting for. Michael thinks the tango's hysterical. Well, I think Michael's hysterical. You don't pay any attention to me. Did I already say that? A beautiful laugh. Thank you, Frank. Would you like to learn to tango, Donna? Right now? I'm offering you my services, free of charge. What do you say? I think I'd be a little afraid. Of what? Afraid of making a mistake. No mistakes in the tango, Donna. Not like life. Simple. That's what makes the tango so great. If you make a mistake, get all tangled up. Just tango on. Why don't you try? You try it? All right, I'll give it a try. Hold me down, son. Coordinates here, son. The floor's about 20 by 30, and you're at the long end. There's some tables on the outside, and the band's on the right.